HUBS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도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닷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보다는 많이 풀어진 날씨에 이제 정말 봄이 오나 싶네요 조금 있으면 얇은 옷을 꺼내 입고 꽃구경을 다닐 수 있겠죠? 겨울옷에 질려서 지금 당장 봄옷을 꺼내 입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밤엔 쌀쌀하니까 봄옷은 조금만 더 아껴두고 따뜻하게 입고 다닙시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 파도는 어떤가요? 이제 학교 생활에 완벽 적응했을 테니 잔잔할 것도 같은데요. 슬슬 과제도 몰려오고 진도 나간 내용들도 쌓이고 지금이 정말 바빠지기 직전 쉬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곧 거센 파도처럼 휘몰아쳐올 우리들의 과제와 해야 할 일들은 뒤로 밀어두고 봄을 만끽해봐요. 아직 완벽한 봄 날씨는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게 봄을 지낼 수 있는 순간이랍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여행을 가면 참 좋은데요. 공강과 주말을 잘 활용하면 3월에도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걱정과 불안은 없어지고 행복으로 그 공간과 시간이 가득 채워지죠. 우리는 왜 여행을 가면 더 신나고 힐링받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아마 여행이 우리를 새로운 파도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파도가 치고 있는지 알아보러 갑시다.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알아볼까요? 날씨가 좋아지면 떠오르는 이것, 바로 여행입니다. 저는 놀러 다니기 좋은 봄과 가을에 여행이 많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방학이 있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국내 여행을 가면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고 화사한 봄과 시원하고 멋스러운 계절인 가을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제 마음속은 간질간질합니다. 봄과 가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들이기도 한데요. 원하는 대로 가볍게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괜히 웃음이 나는 날씨, 초록색의 나뭇잎, 화려한 꽃, 그리고 알록달록한 단풍까지 나무가 가장 예쁜 시기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봄과 가을은 항상 학기의 시작이면서도 중간고사의 계절이죠. 조금 아쉽지만 먼 곳 대신 가까운 곳으로 주말을 활용해서 여행을 갔다 오는 편이에요. 여행을 가면 매일 가지고 있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답니다. 그곳의 풍경과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바빠서 걱정거리들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오면 또 힘을 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으로 재충전된 느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 과제만 끝내고 또 놀러 갈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여러분은 여행할 때 마음속에 어떤 파도가 치나요? 저는 정말 시원한 파도가 제게 와서 마음을 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울퉁불퉁했던 마음들을 다시 정리해줘요. 차분하게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막디 맑은 바다의 색깔이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을 아실까요? 샤이니의 뷰.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이 찍어 문빛이 fondue. 보이기 시작한 음의 색도 예민해진 걸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마리 선라이트 경각지럭도 좋아 선인감이 굳어봐 더는 숨기지 말아줘 너무 아름다워 변이 걷는 꿈들을 일궈낸 상상한 게 모두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yeah, yeah. 예민해진 걸 느껴 은근한 촉감과 끝없어진 감각 Tonight is the night 있어봐 내도 좋아 예쁘들어 뜨겁가 여행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파도를 불러오는 걸까요? 여행을 가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 것 같더라도 막상 여행을 하면 즐거움만 가득하죠.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도 들고요. 여행을 갔다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똑같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행은 삶과 단절되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행을 빈번하게 가면 특별한 경험이라고 여기지 않아 스트레스로부터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행을 너무 자주 가셨던 분들은 줄여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겠죠? 여행을 갔을 때 마음속에 치는 시원한 파도로 원래 있던 걱정거리들을 날려보내려면 여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여행이 현재의 삶과 멀어진 상태여야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도 스마트폰, 공부와 같이 일상에서 했던 행동들을 한다면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죠. 행복한 파도가 치기 위해선 그만큼 여행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 여행에 최대한 집중해야만 더 행복한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칙센트마하이의 몰입 이론과 행복 트랜스에 대해 찾아보세요. 더 자세하게 파도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여행에서 행복한 파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왜 우리가 여행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말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여행지 선택이겠죠.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여행지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앞서 말했던 몰입 이론에 대해 아주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몰입까지 가기 위해선 무관심, 불안, 지루함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여행지를 고르는 설렘을 가지기 전엔 여행에 관심이 없고 여행을 계획하면서 불안하고 막상 가면 처음에는 지루한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불안함도 지루함도 과하면 독이 되겠죠. 적당한 간질거림만 줘야지 불안과 지루함이 거대한 파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행이라고 해서 무리해서 관광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꼭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행을 여행이라고 느낍니다. 조용히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캉스도 좋고요. 사람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고 싶으시면 관광지나 공유 공간이 있는 곳들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여행지로 가면 분명 행복감은 배가 될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몰입의 경험을 하면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재충전이 돼 있을 겁니다.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잔물결로 있는 걱정과 불안도 줄어듭니다. 시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미연의 드라이브. 흘러가는 방관들이 채워지는 도시에 별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자리 찾아가는 퍼즐처럼 맞춰지는 세상 속을 벗어나고만 싶어 나연한 시선을 감추기만 했던 밤의 목소리를 소리내 외치며 스치는 바람에 따라 더시 가벼워진 마음은 내내 나를 깨우게 해 잡힌 세상을 등지고 이 도시를 달려봐 나의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늘은 여행하며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여행하면 신나고 들뜨게 만드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바로 루시의 블루 보야지입니다. 루시는 밴드 그룹으로 빠른 비트의 신나는 곡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이 노래는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랍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아 느낌대로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여행을 갈 때 촘촘히 계획을 짜고 가는 것도 좋지만 때론 발 닿는 대로 다니는 것도 좋더라고요. 가사처럼 느낌대로 가다 보면 그 장소와 시간을 더 온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 계획을 짜기 힘들어서 혹은 계획대로 여행이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 노래를 작년 사계절 내내 많이 들었었는데요. 듣기만 해도 신나고 특히 등굣길에 들으면 아침에도 기분 좋게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여행을 정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들으면 딱이에요.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면 여행을 가신 기분이 드실 겁니다. 루시의 블루 보야지 지금 가도 외로운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내 맞춰요. 잠을 쉬다가 온 너 우린 사이 love of friend 그 어디쯤 너의 맘을 내게 보여줘 이 마음이 지날 믿어줘요 떠나자 we can go 멀리 시도는 필요 없어 I need your friend 너와 나 같이 더 멀리 Never wanna leave without you baby Try. 바람 불어오는 곳 펼쳐보는 듯 흘러가지 물결 따라 Baby what's your time 알고 싶어 난 말이야 우리 맞잡은 손 놓치지 말자 Hold me to the end 떠나자 we can go 멀리 시도는 필요 없어 I need your friend 너와 나 같이 더 멀리 오늘 파도 이야기도 재밌으셨을까요? 여행을 가면 불어오는 행복함으로 가득한 파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여행을 많이 못 간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에 치여 지치고 힘들 때, 일 생각만으로 가득해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 때, 일상 속 짬을 내서 자신을 위한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완벽한 휴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 우리를 쫓아오기 전에 얼른 떠나봅시다. 이제 오늘의 파도 이야기도 끝낼 시간이네요. 매주 화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속 파도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마음의 파도를 데려올게요. 하루에만 수도 없이 바뀌는 마음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지 않나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파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이만 오늘은 마칠게요. 저는 마음속 목소리 배윤, 기록자 이준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등대 김다인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H. UBS